모든 걸 잃은 나의 발길 위에 사이렌 소리로 구급차 달려가고 피해 젖은 전단들이 차도에 한 번 더 나아붙긴다 막차는 질주하듯 멀리서 달려오고 너는 아직 내 젖은 시야에 안 보이고 무너져 나 오늘 여기 무너지더라도 비참한 내 운명에 무릎 꿇더라도 너 어느 어두운 길 모퉁이 돌아 나오려나 졸린 승객들도 모두 막차로 가득한 주차를 타고